그대가 많이 그리워져요.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정말 몰랐었죠. 너무 사랑해서 그댄 떠나갔지만 나의 가슴은 멈춰있네요. 아직 사랑하는데 많이 보고 싶은데 그댄 내게 돌아올 순 없나요? 사랑해 그댄 내게 올 순 없나요? 그대가 보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 가슴이 달아서 아픔도 느낄 수 없어. 제발 돌아와줘요 사랑해요.